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으로 끝일까 아닐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도직입적인 걸 좋아하는 분은 아마 이 질문 하나를 딱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는 거야 아니 되는 거야. 죽음으로 끝일까?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희가 배운 것은 뭐냐면요, 질문 잘하는 법입니다. 물론 독일에도 keine dumme Frage, 어리석은 질문이란 원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정확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되죠. 죽음으로 끝일까? 여러분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질문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남자아이들끼리 다투면서 그러죠. 야, 너네 아빠 쌈 잘해? 잘하지. 강호동도 이겨. 막. 중학생 때 되면 좀 더 달라집니다. 니네 아빠 요즘도 쌈 잘해? 그럼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한테도 져. 고등학교 때 되면 또 달라져요. 야, 우리 꼰대가 있지? 날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손으로 꽉 잡았더니 꼼짝을 못하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고등학생이에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아버님, 거리를 좁히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랑했던 인생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군요. 예, 아버지에 대한 테마가 달라지죠. 질문도 달라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제일 객관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 멎고 뇌활동이 정지하고 육체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게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요. 즉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이 사망한 다음에 비물질적인 존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무신론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모순적으로 이미 물었거든요. 이 모순적인 질문 안에는 결론이 이미 담겨 있어요. 삶이 끝난 다음에 삶이 남아있을까? 당연히 아니오죠. 끝난다고 해놓고 또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건 모순이잖아요. 끝났으니까 끝난 거죠. 끝났다면서 왜 남아있어요? 아니면 죽고 나서도 나는 살아있을까? 아니죠. 죽었다면서.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좀 더 유식하고 실감나게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된 다음에 우리의 기억세포는 남아있을까? 상식적으로? 아니요. 죽고 나서도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감정과 기억과 사고와 무슨 뭐 종교적인 갈망 다 포함해서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생각도 감정도 그가 바라던 모든 것도 같이 끝난다. 예, 무신론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는가 이 얘기를 어떻게 묻느냐면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오늘의 삶이 달라지나요? 그런 거예요. 더 활기차고 더 도덕적이 되고 더 바르게 더 희망이 있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천국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에는 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천국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는 건 그냥 보상심리 같아요. 오히려 현재에서 어떤 내적인 경험, 종교적인 경험,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은 희미하긴 하지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 영원, 영생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 말은 유신론적인 질문입니다. 유신론적인.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직접적으로 죽고 나서도 살아있어? 이 다그치는 질문과는 다른 거죠. 세 번째로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이 느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시간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나의 기질에 매이지 않는 이 변함없이 서산하고 지속되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궁금하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전혀 다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너 숨 먹고 나서도 살아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과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갈망과 소망과 그 뜨거움과 그 새로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물어보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전부 다 대장부터 1등병까지 내가 언제 총을 맞을까 그 생각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음이 힘이 셀까? 영생이 힘이 셀까? 오늘 유치한 질문 시리즈입니까? 저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약간 아이들 질문 같다고 생각을 하죠. 있으면 보여봐!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코미디언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웃겨봐 하는 거하고 같아요.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대요. 자다 그렇게 전화 받았더니 웃겨봐 웃겨봐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느 코미디언은 어떤 때에 눈물이 나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웃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애들처럼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영생 중에 누가 힘이 더 셀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시죠? 휠체어에 들 앉아 계신 분. 그래서 더 빛을 받는 천재 물리학자. 물리학은 하도 이렇게 심오하고 복잡해서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냥 얘기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가 인간의 생명은 탄소 덩어리라고 기술했어요. 기계적인 생명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생명의 신비는 부정하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나 근본적으로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예일대학의 그 유명한 철학자 케이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강연했는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베스트셀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벌써 오랫동안 그 강의를 개강을 열고 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예, 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잘 기술해 놨어요. 거기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사후에 삶이 존재하는가 해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내 존재의 끝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하거나 내 인격이 이식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영혼의 존재도 사후의 삶도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예. 무신론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고요. 그 논리 쭉 가지고 가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일대학 가서 철학 강의 안 들어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끝이면 끝이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 철학 강의 꼭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결론은요, 호킹이 세네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케이건도 셉니다. 힘이. 그렇다고 전혀 새로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에 존재해 왔으니까. 그러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들의 말은 우리 안에서 죽음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요 언제나 센 쪽으로 기울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하는 걸 저는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귀찮은 일이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신앙적인 나눔은 굉장히 의무로 생각하다가 골프 얘기 나오면 저절로 빨려들어서 안 말리면 한 시간 동안 얘기해버리죠. 물론 이론은 각자 다르지만. 저에게 누가 만약에 등산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무릎이 지금 약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수면도 좀 부족해서 아마 숨도 헐떡일 게 분명하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힘이 세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시간이 없고 숨이 차고 뭐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뭐가 힘이 세느냐. 지금 여건이 다 안 되는데 가슴이 뛰어요, 그냥 안에서. 그러면 누가 힘이 센 거예요? 등산 가는 쪽이 힘이 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저는 알트케닉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퍽퍽해지면서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리고 잠깐 쉬고 물 한 모금 마실 때 그 온몸에 그 생수의 기운이 쫙 퍼지고 이 땀이, 뜨거운 땀이 이 시원한 땀으로 바뀌면서 이 그 느낌이 벌써 내게 전율처럼 오고 있잖아요. 힘의 균형은 이미 깨진 거예요. 나는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뛰었는데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저는 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 마음이 뛰었고요. 대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두고두고 만나면서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때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나 가야 됐는데. 그 사람이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네 뱃속에, 네 마음속에 안 들어가 왔으니까 이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아니야. 늘 그렇게 말했어도요. 같이 밥 한번 먹어, 밥 한번 먹어. 그래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믿어준다고요. 이번에는 아, 나 그때 정말 산에 가고 싶었어. 네. 믿어줘. 왜냐하면 보여. 네 마음이 보여. 네? 저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예, 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입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운동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가기로 해놓고 가슴이 뛰고 난 다음에 못 간 사람. 못 갔지만 운동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운동권이 아닌 몰라 이런 얘기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야구선수가 방망이를 치는데 사실은 공을 치는 거는 딱 요만큼이에요. 그죠? 예. 백스윙하고 그 다음에 공 딱 맞추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공은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걸 치는 순간 저기 마음이 가 있다고요. 저기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엽은 딱 쳐서 소리가 잘 딱 맞았다 그러면 보지도 않죠. 홈런인 줄 알기 때문에 투수 상처받지 않으라고 굉장히 겸손한 표정으로 빠따도 안 던지고 이렇게 들고 겸손하게 가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베이스를 덜죠. 그러니까 국민 타자죠. 근데 이미 임팩트 되는 순간 이미 공은 홈런이 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예? 마음 안에서 이미 결정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영생의 힘이 세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를 했건. 죽음이 힘이 세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몸에 단백질이 썩으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힘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파워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까워요. 두려워요. 죽음은 그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메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는 늘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영생의 힘이 세다는 건 뭘까요? 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내게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서 빼앗겨지지도 않아요. 내게 속하지 않은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엄마들이 왜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요? 어디 가서 철학 교육 받고 왔어요? 예? 어디 가서 그거 정신무장하고 왔습니까? 모란봉 학교 출신이에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그거 아닌데 순간적으로 예? 이기적이고 시장에 가서 말이죠. 약간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 아줌마 스피릿을 가진 분이 자녀가 어려울 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건 왜예요? 왜? 자기에게 없는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생각 예? 그게 자기 안에서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이 두렵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이기질 못해요. 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빛과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 대신에 멋지고 아름답고 자유한 거예요. 마치 남루한 옷을 입은 시인이 빛바랜 정의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려 쓰는데 우연히 바라본 글씨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시인의 가난과 그리고 그 남루한 옷과 또 그의 쿨럭거리는 그 질병조차 아름답게 보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사랑을 찾아 왕실의 신분을 떠난 공주처럼 말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백질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어제 토요일 말씀의 소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0절 말씀.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종교적인 허구라고요. 그러면 그 허구 때문에 현실을 가장 아름답고 밝고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닌 그 허구 때문에 자기의 삶을 버리고 일생을 어려운 이들과 진리에 밖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내 삶을 내어주는 일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도 돈도 기부하고 희생도 하고 진리도 추구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그 감동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기부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감동이, 그들의 헌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죽음의 두려움 이미 저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저는 임종을 수없이 봐왔지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일하고 그런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힘이 무조건 세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거 책 제목 같은데, 죽음이 생명이 삼켜지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유케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 생명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인격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 방식이에요. 아이들에게 사물을 인격화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의인화해서 그들이 그런 깨달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 교육 중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죠. 하나님의 인간 교육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인격화해서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화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란 1 더하기 1은 2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란 인격화된 진리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것,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피날레처럼 마지막 결승전처럼 달릴 수 있는 것,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화된 진리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그 반대, 시간의 초침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빼앗길까 걱정되고, 이것은 스스로 쓰러지는 텐트, 장막집에 비유되고 있어요. 바람만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만나기만 하면 뭐 피부가 뭐 터지네, 뭐 6개월 늙어 보이네, 6개월 젊어 보이네, 늘 그런 얘기하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만두세요. 어제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요즘 애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거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두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흔들림 없이 사는 인생,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 우린 영원한 집에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은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물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정의하듯이 나의 의식이 잊혀지고 그리고 나의 기억세포가 사라진다고 한들 그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끔 저희가 정신을 잃거나 오락가락하면요 기억을 잠깐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이죠. 그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일 뿐인거요.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나요? 진리가 흔들렸나요? 아니죠. 나의 중심성이 잠깐 흔들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영혼 앞에 설 때에 내가 나의 기억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더 나은 의식 속으로 나의 의식이 같이 흡수해버린다고 해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방보건소가 큰 병원에 통합되었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의 부정적이고 제한된 의식과 기억은 언젠가는 수술이 되었으면 했던 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설 때 내가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억울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 신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운 받은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운 받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한적이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아집하고 은밀한 두려움으로 한국 사람은 특히나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죽음을 남몰래 남몰래 숭배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의식들아 하나님의 생명에 삼키워질지어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나고 그 은혜의 샘에서 생명의 기름, 물을 기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생명의 삼키운 바 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요. 뭐 종교적인 열심 광신자가 될 그런 제한된 의미가 이게 그건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이해관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김나지움 다닐 때 렐리기언 순터리스트 종교 교육 시간에 종교 교육이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죠.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종교 교사를 하는 건데 그 특별활동 시간에 가서 힐송 그 찬양을 이렇게 틀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탁 보더니 왜냐하면 요즘 찬양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잖아요. 나도 가끔 너무 반복된다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니까 꽤 반복되는데 그 선생님이 듣다가 냉소적으로 한마디 들어 게히른 베쉐 세뇌작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도 없이 객관적인 종교론을 가르치는 무신론자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격화된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세뇌가 아니고요. 세뇌가 아니고 가장 존귀한 것에 대한 선택이고 그리고 그 존귀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고 목사로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수천만 번 검증했을 거예요, 내 안에서. 물론 내 안에 아직도 희미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합니다. 아직도 분명하진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죽음의 강을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천만 번은 검증해 봤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기대해왔으니까 하는 건가 아닌가. 마취주사를 놓기 전에도 생각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지어는 내가 명백한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내 양심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그 순간에 일지라도 내가 붙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환영과 그리고 나의 갈망이 투사해낸 그 어떤 가공의 신, 만들어진 신은 아니에요. 영원하심을 부정하는 부정의 세상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해도 내 몸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디 죽음이겠습니까? 기절이지. 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다 끝이라면 지금부터는 햇빛만 좋으면 강에 뛰어들 거예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단풍 찾아다닐 거예요. 배만 꺼지면 냉면 삶아 먹을 거예요.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죽음의 고통을 전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죽지 않고 죽음이 생명의 삼핑바 되어서 생명 말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장막집보다 영원한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장막집보다 영원한 집을 나는 사랑해요. 내 가슴은 이미 뛰어버렸어요. 가슴은 그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피날레의 순간까지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웃음과 흥겨움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요? 아, 유럽 날씨가 원래 멋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하늘이 가을 하늘 한국처럼 높지 않다고요? 낮은 하늘은 고흐의 배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의 웃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웃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던 그분을 따라 우리는 생명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건축공사 현장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로 쪽은 막아놨기 때문에 그 옆에 도이체방크, 다텐방크 공사하는 그쪽은 열어놔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더니 거기 관리인이 나와서 이제 그걸 닫으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우리를 보더니 씩 웃어요. 아, 그러면서 저기를 가르쳐요. 저것 때문에 또 왔지. 저 코리안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가고 뭐 철조망 잡고 기도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웃고 가는 거예요. 뭐 니들이 그래봐야 뭐 수류탄을 갖고 왔겠어. 뭐 그냥 그냥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힘이 센지 알고 있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다음 한 줄도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십시오. 죽음이 생명의 삼피움과 됨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아마 정하고 오셨습니다. 짧은 동선이었고 또 그에게도 인간의 핸디캡이 다 있었지만 그는 존귀함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모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날레를 향해 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원 안에 머무르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를 드러내고 그 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됨을 하나님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권세가 내 가운데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지나갈 오두막에 체류하지만 그 삶에 지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집 그리고 영원한 주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것임을 믿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그네 된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전한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아니합니다. 피곤치 아니하니 우리가 그 결승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생활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아버지 생명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죽음에 지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잠자는 가운데 깨어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